이곳을 봐 여길 봐 내가 앞에 있잖아 딴 생각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 괜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Don't worry 나를 믿어 Yeah yeah yeah 아직도 모르겠니 불안해 보이는 너의 눈빛 Ready ready begin 내 눈에 빠져봐 hurry Don't you worry we can make it make it 두려움이 밀려오면 just 나를 봐봐 너를 향한 믿음이 very 넘치니까 Don't be afraid 마음이 섭섭해지니까 그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니까 느껴지는 내 모습 그대로 날 믿어줄래 두려울 필요 없으니 그 눈 속에서 나를 찾고 싶어 바라봐줘 그래 그렇게 Yeah give me now oh, 세상을 바치고 익숙해질 때까지 대체 너는 걱정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 거야? Question. 나는 너를 괴롭히는 것들과 전투를 준비 중이야 네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변함 슬퍼하는 이 모습에 너무 나열받아 백사장의 파도처럼 다 지워버려 너의 고민 no more 이제 행복만 남은 걸 괜찮아 가끔 잠시 멈칫해도 고민하네 이겨낼 거라 믿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날 바라봐줘 그래 그렇게 Yeah give me now 세상을 바치고 익숙해질 때까지 너를 보일 때까지 넌 돌리지 마 이대로도 맞춰줘 누가 뭐라 한대도 우릴 때놀 순 없어 함께하고 싶어 모든 걸 내일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너로 가득 찬 내 맘을 아직 모르겠다면 나 오직 너뿐이니